가득히 안고 텅 빈 우리의 방 앞에 서서 이것이 마지막 이별인 것을 떨리는 눈으로 알아버렸네. 꽃잎은 산산이 흩어져 내리고 서늘한 바람이 가슴에 이래 허무한 그날 안개비 창밖에 말없이 내리고 외로운 촛불만 흔들리는 밤 내 영혼 영원히 잠들고 말 거야. 그때쯤 당신은 날 찾아오겠지. 차디찬 내 입술 조용히 고백해 내 생명보다 더 사랑했노라고. 허무한 그날